이 밤이 지나면 날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한없이 투명한 그 눈빛도 너무 익숙해진 그 촉감도 나를 보며 웃었던 얼굴도 이제 너를 다시 볼 순 없을까 나의 하루하루에 네가 있고 너의 하루하루에 내가 있어 지나면 나 홀로 나